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저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저음에서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2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